가슴을 맞춰 눈물 지나 맞춰 내 심장을 맞춰 또 내가 변했어 나를 세운 욕망이 돋아나 너의 발길을 막았어 Wait a minute oh. 지금 숨을 빠뜨려 너의 오감을 건드려 내 품 안에서 가두어 우리 단단히 맘먹어 네 맘속에 떠올린 얼굴을 그려봐 상상을 믿어봐 날 알아본 순간 내 기억한 순간